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청년돌격대 자력자강성과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. 최룡의 동지는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자강육 제일주의 기치 높이 대고조 전투장마다에서 말리마시대의 영웅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을 고무했으며 청년들이 국산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.